없어요. 허물성 뱃머리 파도 속에 파묻혀도 아응아 아응아 고향길 가르키는 나침반에 희망 안고 바다와 싸워 이긴 아빠는 마도로 쓰다. 싱글벙글 아빠는 마도로 쓰다.